우리 오늘 찬양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동안 예배 드려봤는데 이런 찬양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차장이 나타나시더니 막 안내방송을 하고 우리가 함께 구원열차 탔다고 하는 그 특별한 악기들도 등장을 하고, 또 우리 김영일 집사님 또 삐삐 이건 뭡니까? 그게 무슨 열차 경적설이었던가 봐요. 우리 오늘 귀한 찬양 준비하여 정성껏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 앞에 우리 격려와 사랑과 감사의 박수 한번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알록달록하게 입으시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말씀 나누기 전에 몇해 전에 그 동남아에 덮쳤던 쓰나미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구원받았던 그때 한 가족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영상으로 영화화해서 만든 그 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짧게 그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오늘 저희가 함께 먼저 같이 확인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영상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귀한 영상 함께 같이 보았는데 혹시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같이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근데 굳이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도 우리 다 영적인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 꼭 잡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쓰나미 속에서 살아남았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하는 또 깊게 느끼게 하는 건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이러면 별로 감동이 많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 내, 니 진짜로 사랑한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 내, 니 진짜로 사랑한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만 그 쓰나미에 휩쓸렸던 루카스의 가족인데요. 루카스의 가족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큰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내 육신에 입은 상처나 고통이 아니라 더 큰 것은 가족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구나 하는 것을 이 가족이 다 함께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한 가지 더 그 가족들이 느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덤덤하게 보냈던 일상의 삶이 매일매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 일상을 잃어버렸을 때 그 가족들이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은 하늘을 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요. 기적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요. 땅 위를 평범하게 걸어가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다 하는 그런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온 가족 예배 드리면서 함께 숨쉬고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얻은 놀라운 기적임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몸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51억 정도가 된대요. 지금 여러분은 51억짜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51억짜리가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토록 이제 51억이 또 뭐겠습니까만은 그만큼 우리가 귀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표현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안구 하나, 우리 눈 하나를 만약 구입하려고 한다면 1억이 든대요. 그러니까 두 눈을 다 얻으려고 하면 2억이 필요한 거예요. 신장 하나 얻으려고 하면 3천만 원이 든답니다. 3천만 원. 그리고 심장을 얻으려고 하면 5억이라고 되는 큰 돈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간을 이식하려고 하면 7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환산해서 봤더니 51억. 그리고 만약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서 앰뷸런스를 타고 우리가 후송이 되면 산소호흡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산소호흡기를 1시간 동안 사용할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36만 원을 지불을 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때문에. 만약 24시간을 산소호흡기를 껴고 하루 종일 생활한다면 얼마를 지불하는 것 되겠습니까? 막 계산이 돌아가십니까 지금? 864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고 걸어다니고 볼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 속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가치와 그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의 발로 걸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 속에는 기쁨이 흘러나오거든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 예배와 함께 우리가 찬송을 드렸습니다만 찬양과 기쁨은 내 밖으로부터 절대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밖에 있는 어떤 조건들로부터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으로부터, 내 안으로부터, 내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이라야 진정한 찬양이요, 내 안 깊숙한 곳으로 흘러나오는 기쁨이라야 진정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참된 행복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02년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된 강사가 열었던 강좌가 행복학이라고 하는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행복학. 처음에는 무명의 강사가 이제 강의를 열었기 때문에 몇 명 학생들이 모이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약 8명 정도 아주 작은 숫자의 소규모의 강의였는데 이 행복학 강의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버드 대학에 약 20% 학생들이 수강하는, 14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와서 강의를 듣는 큰 명강의가 됐습니다. 예일대학 셸리 케이컨 교수의 죽음학, 하버드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학, 그리고 또 이 한 이 행복학이 이 아이비리그 3대 명강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바로 팔 벤샤르 교수의 행복학입니다. 이분이 해피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책 속에서 해피어, 행복자라고 하는 책 속에서 탈벤 샤하르 교수가 불행한 삶을 사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먼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성취주의자들은 행복하지 못하다. 늘 행복이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미뤄두고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된 행복자들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첫 번째 불행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행한 사람들,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미래를 상실한 쾌락주의자들. 우리 주변,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순간 찰나의 쾌락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먼 미래의 자기 전체 인생의 모든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도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셋째는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어서, 과거의 어둠 속에 매여 있어서 현재도 미래도 함께 잃어버린 허무주의자들도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탈벤 샤하르 교수의 지적처럼 우리 주변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이 구원열차 이 정도 찬양했으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다 떨쳐 일어나서 이 찬양에 같이 아멘하고 뛰어나와서 나도 탔다 그러고 소리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 정도 해야 정상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사실은 이런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하면 앞에서 뜨겁게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의 행복과 기쁨이 내 영혼 속에 딱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최종의 사람들, 성취주의자, 쾌락주의자, 허무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내가 누려야 하는 그 순간순간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행복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가정들, 사람들이 이 땅 속에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며칠 전이었었죠. 지난 5일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에 대한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조사 대상 되었던 국가의 수가 38개국이었었는데 이 38개 국가 가운데에서 더 나은 삶에 대한 지수, 행복지수가 우리나라는 38개국 중에서 몇 등을 했을까요? 몇 등 했을 것 같습니까? 정답을 모르시면 깬돌을 찍으셔야 돼요. 그때는 딱 몇 등 했을까? 28위였습니다. 28위. 그러니까 38개 나라 가운데에서 28번째 행복지수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 지수로는 11번째 국가이거든요. 근데 11번째 국가이면 사실은 그에 합당한 지수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28번째 더 나은 행복한 삶에 대한 지수를 이제 결과로 얻은 것입니다. 삶의 질이 점점 더 떨어져 간다.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어떻게 행복을 더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더 많은 지식과 또 산업의 발전과 함께 사람들이 행복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우리 젊은 세대들 사이에 회자하는 몇 가지 말이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무슨 세대라고 부릅니까? 3포세대. 우리는 연애를 포기했습니다. 우린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출산도 포기했습니다. 3포세대라고 불러요. 연애를 점점 더 깊이 합니다. 자꾸 연애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연애를 하던 청년들도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연애만 하고 그냥 끝나겠다 그래요. 근데 설사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 세대 속에서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 포기에 두 가지를 더하면 무슨 포가 됩니까? 오포가 돼요. 두 가지를 더합니다. 취업을 포기합니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합니다. 오포 세대라고 불러요. 2015년 작년에 들어와서는 두 가지 포기가 더 늘었다 그래요. 인간관계와 희망을 포기해서 7포 세대가 됐습니다. 여기에 건강과 외모 관리까지 포기하면 이제는 구중 9포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9가지를 다 포기한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또 생긴 신조어 가운데 M포 세대라고 하는 말이 생겼어요. 우리 M분의 1이라는 말 하잖아요. 모든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나는 내 모든 삶 전체를 포기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M4 세대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 세대 속에 회자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가파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감정의 충동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욕구를 따라서 그렇게 사람이 이끌려가면서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M4 세대가 우리 세대 속에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사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환경에 다스림받지 않는 도도하게 흘러가는 참된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참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어디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이 고민은 모든 세대 속에서 모든 참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민했던 동일한 고민의 주제, 기도의 주제였습니다.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역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열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깊고 깊은 고민을 그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세대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저희들에게 좀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다음 우리의 자녀들, 나의 아들, 딸, 나의 손자, 손녀들이 열어갈 다음 세대가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었고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 가운데 몸부림치듯이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었다 하는 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미래 행복 조언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 그 내용이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행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주시지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 이 땅 가운데 그 우리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면 어떤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예배로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보이지 않으시나 나에게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내 삶의 깊은 갈망과 내 삶의 태도는 늘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표현이 되어져 왔습니다. 예배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worship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worth, 가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로운 일. 세상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과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가장 밸류가 있는, 가장 코어의 밸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을 예배라고 본 것입니다.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그분을 경외하며 그 경외에 표현된 예배를 내가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결단했고 그걸 자기 자녀들에게 선택하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 선택을 도전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저도 때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도전합니다. 네가 정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일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정말 복되게 생명 있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매여서 참된 생명과 행복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것이냐, 때때로 저희 집에서 묻는 질문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여호와를, 너희가 선택할 것을 너희가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가정은, 나는 내 자녀들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 시대를 향해서 도전했던 도전 가운데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만 수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고, 오늘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수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탈 후기 사회는 여호수아 시대도 이미 포스트 모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강 저편에서 섬겼던,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들도 있었고요, 애굽 땅에 섬겼던 우상들도 있었고요, 강을 건너와 이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약속의 땅에서 이미 토종 우상들도 있었고요, 수많은 우상들이 함께 충돌하고 공존하는 시대였는데 너희가 이 모든 우상 속에서, 이 모든 인생의 선택 가운데에서 너희는 정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찬양대 찬양과 함께 견주어서 말씀드려본다면 수많은 열차들이 있는데, 수많은 열차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데 나는 어떤 열차를 타고 나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출발할 것인가를 오늘 너희가 그 열차를 선택해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자녀들에게 질문을 하고 선택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잭 볼스윅이라고 하는 학자가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을 유형론적으로 분석해서 세 가지 유형의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통적 가정과 현대적 가정과 성서적 가정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 이 세 가지 유형의 가정을 구분하는 것은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권위가 이 세 가지 가정을 구분짓는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통적 가정의 권위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우리는 흔히 가부장적 가정이라고 말을 해요. 권위가 아버지에게 있다 보니까 그 가정은 질서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만 종종 서로의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 율법주의적 억압이 가정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IS나 중동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슬람권에 있는 문화는 가부장적 문화입니다. 아버지가 아내를 언제든, 자녀를 언제든 가족의 법에 따라서 생명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들이 바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아닙니까? 바로 권위가 오직 아버지에게만 쏠려있는 가정을 가부장적 가정, 전통적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현대적 가정이 있는데요, 이 가정에는 권위가 아무에게도 있지를 않습니다. 가정 속에 권위가 있지 않아서 가족이 저마다 자기 중심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자기 소리를 내고 엄마는 엄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아빠도 그렇게 합니다. 이런 가정은 자유롭게 보이긴 하지만, 자유롭게 보이긴 하지만 언제나 혼란과 갈등이 가족 속에 끊이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성서적 가정이 있는데요, 이 가정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이 성서적 가정, 세 번째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가 다스리는 가정, 사람이 힘이 다스리는 가정이 아니라 은혜가 이 가정을 다스려서 은혜 안에서 있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함께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정으로 이 가정은 서가게 되는데, 이 가정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짐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가정이 세워져 가게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아버지도 그렇게 결단합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결단합니다. 자녀도 그렇게 결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권위는 사람에게 나오지 않고 어디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가정 속에 늘 임재해 계시는, 함께해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정의 모든 권위는 흘러나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 아래 함께 달기를 다짐하는 것으로부터 이런 성서적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런 가정을 세워갔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 식탁을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흩어져 살아가던 할아버지, 할머니, 뭐 삼촌, 이모 다 함께 모입니다. 제가 이 유대인들 직접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호텔에 한번 투숙했던 적이 있는데 그 호텔의 큰 강당을 유대인들이 다 빌렸어요. 뭐 무슨 일인가 했더니 가족들이 금요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다 모든 가족이 모인 겁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드립니다. 거기 찬양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세대가 함께 자기의 고민을 내어놓고 함께 묵상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모임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반쪽만 믿는 유대인들이 이러하다면 온전한 구원을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가야 합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온 가족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오다가 매 주일이 되어지면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모여 찬양드리며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영적 가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이 흘러가는 참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을 꿈꾸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만민교회가 율법주의적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의 권위가 사람의 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권위의 근거는, 우리의 교회의 힘은 하늘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 어떤 세상의 공동체보다도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영적 공동체로 하나님께 인침받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꿈꾸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십시오.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저 믿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매 주일 한 시간 예배에 그저 걸어 나와 그냥 반관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온 힘을 다해서, 내 온 정성을 다해서, 나의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내 땀 가운데 내 생명의 값을 지불하면서 내 모든 인생의 힘과 에너지를 들여서 온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섬겨나간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나가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오늘 선택하셔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했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을 선택하며 섬기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기를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절대 가치였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가치, absolute value예요. 이건 절대 가치. 그 이유가 16절과 17절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에서 큰 이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흔적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의 은혜 안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은총과 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복입니다.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참 복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 속에도 복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웃으면 뭐가 온다 그럽니까? 복이 옵니다. 참 옆 사람 보시면 참 복스럽게 생겼다. 먹는 것도 보면 복스럽게 먹는다 그래요. 제가 장가를 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제가 복스럽게 먹는다는 것 때문에 처음 저희 처가 인사하러 갔는데 제 먹는 걸 보시고 저희 처조모님께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복스럽게 먹냐. 그래서 손주 딸 주시겠다 작정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작정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복을 타고 났다. 그리고 복이 쏟아진다. 마지막에는 무슨 표현까지 있냐면 복이 터졌다 이런 말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복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새겨놓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강보에도 복자를 넣습니다. 베개에도 복자를 새겨놓습니다. 그릇에도 우리 보니까 복자가 있어요. 어저께 제가 며칠 전에 신방 갔더니 숟가락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색동저고리에도 장롱에도 심지어는 저희 집 옛날 있었던 요강에도 복자가 담겨져 있어요. 복자가 없는 곳이 없어요. 특별히 복자가 많이 담겨져 있는 곳이 있는데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속에 복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복동이, 복돌이, 만복이, 수복이, 복실이, 복녀, 복희, 복자, 복순이. 어쨌든 이름 속에도, 그러니까 모든 물건 속에, 사람 이름 속에, 언어 속에 복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중국과 한국, 이 두 나라가 거의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아지도 복돌이에요. 강아지 이름 지을 때도 복자를 집어넣어요. 참 복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초대받은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참된 복이, 이렇게 우린 복을 갈구하고 있는데 이 모든 참된 복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믿고 계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루카스의 가족이 그대의 삶이 산산히 끼어졌을 때 일상의 삶 속에 이미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숨쉬고 계십니까? 저를 보고 계십니까? 함께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심겨진 숨어놓으신 참된 행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고 찬양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 속에 복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화가였던 밀레라고 하는 사람은 만종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함께 한 두 부부가 땀 흘리고 일한 후에 석양이 지는 그 시간 종소리와 함께 두 부부가 함께 마주 보면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복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죄 가운데 살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 가운데 나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금부터 생명 싸게 속여를 감싸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참된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함께 걸어가 행복이 넘치는 가정, 행복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